새로운 밤 종현입니다. 약속이 없었던 여러분의 오늘 일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전이 아닌 점심때쯤에 알람이 아닌 배고픔에 눈을 뜨셨을 거고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검색해보고 SNS를 보면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또 누워서 간식 먹다가 친구들과 톡 좀 해보다가 무한도전을 전후로 TV 쭉 보시다가 지금쯤 헐 나 뭐했지 오늘? 이런 생각 하고 있는 중이셨죠? 갑자기 후회와 한심함이 밀려오면서 먹던 과자도 내려놓고 아 내일은 뭐라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보다가 결국 잠이 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지난주도 이러셨을 거예요. 주말에 여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죠. 하지만 하루 정도는 먹고 자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그렇게 한심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벌써 잠들어서 제 얘기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내일 봐요 그럼. 1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사랑은 받는다고 갖는 게 시간은 걷는다고 가는 게 사람은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닌데 Baby there no no tomorrow 그때 그대로 난 멈춰 있고 마지막 그 순간에 머문 시간은 너에게 1월 24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타블로 그리고 태양이 함께한 투모로우였습니다. 이 곡이 그 타블로 씨가 YG에 가서 처음으로 작업한 곡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태양 씨랑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YG 열려 있네요. 아 사실 저도 타블로 씨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 래퍼로 한번 타블로 씨랑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뭐 얘기도 못 해보고 회사 측이랑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중에 한 분입니다. 타블로 씨 듣고 계시나요? 들어가시면서 듣고 계시나요? 타블로 씨 차에서 매니저와 함께 매니저의 눈치 보고 계시나요? SM과 YG 콜라보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하루 정도는 TV 보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주말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월요일날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좀 그래도 일요일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기하죠? 일하는 거는 5일 내내 해도 적응이 안 되는데 노는 건 하루만 해도 적응이 되는 신기한 현상.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합니다. 지난주엔 스페셜 게스트 아이언 씨와 함께 했었죠. 그때 정말 아이언 씨 날아다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양복 다려야 되는 줄 알고 피디님 양복 다려드릴 뻔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좋은 노래들로 함께 만나보고요.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 아빠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내일 당장 해드릴 순 없겠지만요, 아마도 10년 안에는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피디님도 한숨을 쉬시고요. 그래요, 연애부터 시작을 해와야겠죠, 차근차근. 그래요,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먼 훗날을 그려보며 선곡을 해봤습니다. 미래의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함께 할게요. 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의 주제,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그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가정을 꾸린다, 가정을 이렇게 가족을 또 만든다라는, 새롭게 꾸려간다라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뭘로 정해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뭐 아예 보여주면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심지어 저는 좀 힘들 때 뮤직비디오 촬영이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도, 그래 내가 이거 나중에 잘 찍어서 나중에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라도 좀 해봐야지, 열심히 찍자, 이런 마음으로 가끔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 자, 첫 곡은요, 감성 싱어송라이터죠, 이적의 같이 걸을까, 이 곡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 곡을 많이 들어요. 가사 자체가 너무 좋고요. 힘들고 막 지치고 그래도 무릎에 힘을 넣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조금 쉬고 가도 돼, 물 한 모금 먹고 숨 좀 돌리고 그래도 우린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곡인데, 가족 그리고 나의 자녀가 있다면 힘들어할 때 이 곡, 이런 가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곡이어서 첫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와, 정말 훈훈하네요. 오늘 프리스타일 훈훈합니다. 자,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로 함께하고 계세요.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이 곡의 뭐랄까 에피소드도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곡인데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가족에 관련된 노래가 또 있어요. Isn't She Lovely. 이 곡이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딸에게 바쳤던, 딸에게 들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써내려갔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렇게 러블리,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원더풀할 수 있을까, 뭐 그녀는 정말 최고예요, 막 이렇게 쭉 계속 나열을 하는 가사인데,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그 딸바보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마 딸 낳으면 진짜 완전 바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래도 쓰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또 표현을 했는데, 이 감성이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을 울려서 또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건 또 스티비 원더뿐만이 아니라 이 스티비 원더의 딸이죠, 아이샤 모리스에게도 상당히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있고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곡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아이유의 복숭아입니다. 이 곡을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요, 곡 자체가 되게 귀여워요. 리코더 소리도 나오고요, 막 캐스터네츠, 막 트라이앵글 이런 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악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곡이 유치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구성도 너무 귀엽고 독특한 그런 곡이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좀 이런 발랄한 곡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사도 되게 사랑스럽고 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두 곡 듣고 올까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그리고 아이유의 복숭아 이어 듣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그리고 아이유의 복숭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세요. 자,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지금까지는 좀 공감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선곡 좀 러블리하고 딸에게 선물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근데 이번에는요 프린스의 곡을 골랐습니다. 아이에게 들려주기엔 너무 섹시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프리스타일 때 소개해드려야지 라고 좀 얼마 전에 마음을 먹었던 곡이어서 꽤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여러 음악적 감성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골라왔습니다. 노래는요 프린스의 Breakfast Can Wait. 이 곡은요 2014년 10월에 발매가 됐어요. 생각보다 좀 최근 앨범이죠. 프린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전 한 30년 전 뭐 20년 전 그때 앨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 곡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곡은 최근 작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린스의 저력과 예전에 프린스가 자주 보여줬던 그 끈적한 그루브를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혹시 이 신보 소식을 모르셨던 분들 계신다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도 너무 좋고 그냥 프린스는 그루브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뭐랄까 섹시한 남성 보컬의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새로운 보컬들이 나온다고 해도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프린스의 목소리는 최고예요. 제가 이 곡 듣고 와서 다음 곡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의 Breakfast Can Wait 듣고 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땅 따먹기 황계투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보세요. 프린스의 Black First Can Wait 들으셨고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계속해서 만나보실 노래는요. 화이트의 노래입니다.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들려준다면 화이트의 노래 하나 정도는 들려줘야죠.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야 프린스 노래 틀고서 화이트 들고 자, 네모의 꿈 가져왔어요. 이거 사실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전 노래방에서 처음 접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귀엽고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뭐랄까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곡이어서 이 노래 가사 정말 좋다. 되게 동심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다. 깨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런 사실 초등학생 때 듣기 편한 그런 곡인 것 같기도 하고 가사도 또 그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골라본 노래는요. 우리 푸른밤 가족이죠. 디어 클라우드. 나인 씨가 보컬로 있는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1월 22일에 발표가 된 곡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다가 디어 클라우드의 앨범이 나온 거예요. 싱글이 나와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가사가 쭉 나오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인 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이 덤덤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개가 착 껴져 있는 듯한 그 목소리가 너무 심금을 울려서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잘 맞죠? 오늘 또 가족들과의 이야기 주제를 하고 있으니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그리고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청춘 앞에 서성이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내 나이에 숨어 푸른밤 종현입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두 곡 들으셨어요. 가사가 정말 좋은 두 곡이었어요.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선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곡인데 저는 이 곡을 딱 들으면서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렇다라기보다는 아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조부모님들 이런 마음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곡이었어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 너무 좋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막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연애했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아이들 키워왔던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저의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효도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저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아,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들려주면서 용돈 요구하려고요. 이 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올게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함께 해봤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위주로 좀 많이 골라왔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들으시다가 아, 이 노래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니면 또 뭐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 이제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 곡은 퀸의 노래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대표곡이죠 사실. 일단 이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 노래 가사에서 맨 처음에 마마가 나와서 골라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이 너무나도 구성이 독특한 곡이어서 저는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지만 음악적인 부분은 무조건 좀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싫어하면은 뭐 못하겠지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감성적인 부분 좀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를 해주고 싶은데 이 퀸이나 프린스나 이런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언젠가 한번 꼭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끝곡으로 프리스타일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밤. 바쁜 친구들, 잠든 가족들, 얘기할 곳이 없으신가요? 털어놓지 못한 그리고 털어놓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7023님, 항상 자기 전에 침대에서만 들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책상에서 들으려고요. 열심히 살아야죠. 신청곡 부탁드리고 싶은데 별의 Think I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듣겠다라는 의미시겠죠. 앉아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요. 우리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진짜 웃긴 게 가끔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치열하게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뭐 온 힘을 다해서 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항상 치열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가도 본인 스스로에게 좀 휴식 시간도 주는 그런 융통성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9491님,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20살 박성대입니다. 노래도 좋고 DJ 목소리가 좋아서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신청곡 쿨앤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 20살 박성대씨 박성대씨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이런 사연 보면 저도 기분 너무 좋고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신청곡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싶네요. 쿨앤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듣겠습니다. 프렌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김경화님, 처음 사귄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공부 때문에 헤어졌는데 오늘따라 생각이 나요. 신청곡은 브리즈의 뭐라 할까입니다.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 뭐라 할까 이 부분이 후렴구가 너무 인상 깊고 뭐라 할까라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그럴 때 뭐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제 말버릇인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그리고 글쎄 뭐 이런 말버릇이 있는데 첫사랑 추억으로만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공부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또 얻게 되신 무언가들이 분명 있으셨겠죠. 자, 다음 사연 6298님. 요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들 하나 둘씩 썸남이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이제 저 혼자만 남았네요. 이런. 취업을 준비하면서 잘 보일 사람도 없어서 쭈구리처럼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연애하라고 하는데요. 예뻐야 사랑을 하지. 아오. 밤이 되니까 더 외롭네요 하셨습니다. 진리죠 이건 정말. 야, 사랑하면 예뻐진대. 사랑 어떻게 하는데? 예뻐야 하지. 이 무한 궤도. 그래서 예쁜 애들은 계속 예뻐지고. 뭐 그래도 이런 나의 모습도 좋아해 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인데, 아, 나를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뭐 연예인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남자친구는 사실 연예인으로서 좋아한다거나 가수로서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만나게 되는 건데, 나의 이런 성격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종종. 그래서 지금 저의 마음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6298님. 예뻐야 사랑을 하지. 그래요. 모나지 않아야 사랑을 하는데. 우리 좀 자기 관리 좀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화이팅. 그래도 안 생겨요. 0503님. 엄마가 요즘 화장품을 바꾸셨는데 매일 저녁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엄마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니? 하세요. 벌써 몇 주째인지 처음에는 맞아 좋아 보여. 와 반들반들하네. 삶은 달걀 같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이젠 소재가 떨어져요. 평소엔 오늘도 평소처럼 말해드렸는데 빈말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뭐라고 말씀드리죠? 시무룩 하셨습니다. 그 뭐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멘트를 하세요. 그 삶을 달걀 같아 이것도 이현희 씨가 CF에서 쓴 카피거든요. 뭐 아니면 엄마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잡은 그 피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좀 유쾌하게 웃으시고 아이고 너는 이러면서 어깨 한 대 치고 가시겠죠. 뭐 가족에게 이런 한마디 장난스러운 한마디로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인데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에게는 매일 밤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관리하실 때 도움될 만한 것도 0503님이 발견하신다면 또 추천해드리고 그러십시오. 3023님 가사가 좋은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 Be Moved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몰라요. 영어거든요.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푸른밤 게시판 오셔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작아지네요.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노래 들을게요. The Script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그리고 Breeze의 뭐라 할까 두 곡 듣고 올게요. 혼자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결국 흘러갔고 너무 쉽게 내게 뱉은 날 행복해.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그리고 브리즈의 뭐라 할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겠습니다. 김주영님이 가끔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감정을 누가 들어줬으면 할 때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에 사연을 쓰러 와요. 근데 사연을 쓰다 보면 뭔지 모를 감정들이 정리가 되고 서운함도 서운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수긍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 들 땐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새글은 시도는 많이 해봤어도 완성은 한 번도 못했지만요. 신청곡은 제이레빗의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죠. 머리가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할 때 글로 정리해보는 것.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일기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은 시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꼭 뭐 책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뭐 이런 기록을 하는 동물 자체가 인간밖에 없잖아요. 글로서 뭐 다른 어떤 걸로 뭐 기록하고 있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감정 정리해서 글로 써보기. 이게 되게 본인에게 참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 언젠가 한번은 색을 완성해서 푸른밤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더 뿌듯하겠네요. 저도. 1181님,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손톱을 깎아줬네요. 기분이 묘하고 좋아요.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손톱을 깎아줬다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톱은 집에서 많이 깎잖아요. 방문 왔다 혹은 방문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이 손톱 깎기 그리고 귀 파주기 뭐 이런 거 애인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절대 못하겠던데 왠지. 그러니까 저는 손톱은 제가 무조건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깎아주지도 못하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가 딱 있어서 그대로 딱 깎아야 되는데 누가 깎아주면 다시 깎아야 되니까 왠지 답답하고 계속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만약에 애인이 생기고 한다면 손톱 깎기 말고 그 관리? 손톱 관리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부럽네요. 좋겠다. 4103님, 쫑디 2015년이 됐고 한 살을 더 먹었지만 취준생은 변함이 없네요. 조금 답답해져서 집 밖을 나가면 엄마랑 자꾸 싸우고 우울해서 혼자 캔맥주 마시면서 푸른밤 듣고 있네요. 아 힘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 해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더욱더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변하는 게 없네 이런 생각. 지금 2월달 넘어가는 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슬슬 오지 않나 싶은데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1월 한 달밖에 안 갔잖아요. 이제 뭐 한 달 다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시고 꾸준히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내시고요. 그래요. 부모님도 지금 엄마랑 자꾸 싸운다고 하셨는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은 마음 이해해 주시길. 자식된 입장에서 자식된 그 자식으로 태어난 죄로 그렇게 좀 먼저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현정님이 윤상씨의 소리라는 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윤상씨의 노래 이 노래 정말 좋은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윤상의 소리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두 곡 듣겠습니다. '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bass. Yeah, it's pretty clear. I ain't no size two, but I can shake it like I'm supposed to do. 'Cause I got that boom boom that all the boys chase. 윤상의 소리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3986님 예정일이 2주도 안 남은 예비 엄마예요. 요즘 아기가 밤마다 더 움직여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요. 뱃속의 아기도 이제 쫑디 목소리가 친숙해졌나 봐요. 나중에 태어나면 쫑디 목소리에 반응하는지 들려봐 줘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생명의 신비. 그래요. 푸른밤에도 알려주십시오. 그 푸른밤 들으시는 그리고 태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 종종 문자 오고 하면은 너무너무 반가운데 또 반가운 사연입니다.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아이 만나시고요. 태명도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다음에 또 사연 보내주실 땐 아이 태명과 그리고 이름과 제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야? 그냥 반응 전혀 없이 갑자기 꿀잠. 아 그럼 차라리 좋네요. 아이 잘 수 있게. 어쨌든 그런 반응들도 보내주십시오. 아유, 축하드립니다. 0018님 동생이랑 둘이서 전주로 여행 왔어요. 집에 있으면 매일 투닥거리면서 싸우기 바빴는데 놀러 오니까 그래도 재밌게 웃으면서 다니네요. 내일은 아침부터 바쁘게 맛집 투어 다닐 거예요. 더 필름에 함께 걷던 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 동생분이랑 전주에 맛집 참 많죠.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가족이랑 가는 여행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지러운 느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뭐 친척집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명절에 좀 같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죠. 근데 이걸 여행으로 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이라는 건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또 견문을 넓히고 이런 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족과 간다는 것도 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요. 돌아오셔도. 정유하님 오랜만에 엄마와 목욕탕에 갔어요. 원래 목욕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등 밀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가게 됐어요. 근데 때를 다 밀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던지 뭔가 뿌듯함도 느껴지고 이제 대학교 가면 자주 못 보니까 앞으로 시간 날 때 엄마와 좋은 시간 가져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목욕탕 그래요. 남자들은 목욕탕 가서 친해지고 여자들은 친해져야 목욕탕 간다고 하던데 저는 이 목욕탕 안 간 지 정말 오래돼서 언제 마지막으로 갔죠? 데뷔 후에 가본 적 있긴 하거든요. 그때 또 멤버들하고 갔었던 것 같은데 민호 군이랑 가서 등 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뭔가 등 밀어주면 더 친해지는 듯한 그리고 이 친구의 모든 걸 다 내가 속속들이 알게 됐다라는 듯한 공유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 대학교 가시면 또 자주 못 보실 테니까 남은 시간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014님 쫑디 같이 사는 고양이가 푸른밤 하기 전에 두 마리 푸른밤 끝나고 두 마리 총 네 마리의 아기를 출산했어요. 이름은 숯불 장작 훈제 구이예요. 귀엽죠? 아기들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고생했네요 우리 산미오. 산미오 고생했어요. 고양이 미오자 써서 우리 산미오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숯불장작 훈제구이. 훈제 이 친구가 너무 조금 이름이 불쌍하다. 훈제야 오리일 것 같아. 구이는 좀 귀여울 수도 있어. 꾸이야 꾸이. 근데 숯불장작 이 어감이 상당히 그 느낌이네요. 그 황정음 씨? 황정음 씨 그 두 분 오빠가 있대요. 훈, 민, 정음. 이렇게 이름이 연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연결이 있는 이름들도 뭔가 가족의 뭐 어떻게 보면 상징?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관리 잘 해주시고 아기 고양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자, 7429님 유승우의 Take My Hand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유승우 씨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후배예요. 이 친구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귀여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연 한번 발휘해봐야죠. 노래 틀게요. 유승우의 Take My Hand 그리고 더 필름의 함께 걷던 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댈 데려다 주던 길 언제나 아쉬운 많은 길 1년이 지난 후에도 생각이 날 것 같은 길 그댈 바래다 주던 길 유승우의 Take My Hand 그리고 더 필름의 함께 걷던 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5341님, 쫑디, 제가 앨범 모으는 게 취미인데 오랜만에 앨범들을 꺼내서 열어보다가 한 앨범에서 2만 원을 득템했네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다시 넣어놨어요. 나중에 발견하면 또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겠죠 하셨습니다. 이 앨범이라는 게 음악 CD 앨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보아하니 빅뱅의 CD네요. 빅뱅의 CD에 2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아마 이거 이 CD 안에 넣어두신 이유는 뭐 굿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음 앨범을 살 때 이 돈으로 사라라는 뭐 그때 본인의 심경 같은 건 담겨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앨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범의 중요성? 저는 사실 앨범 그러니까 제작자의 그리고 이 시장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앨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인인데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스트리밍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커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요. 이건 판도 자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제작자들이 이 CD 산업, 그 앨범을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트리밍과 앨범의 차이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앨범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앨범과 스트리밍의 차이점을 주면서 왜 앨범을 사야 하는지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테이프 사라지고 우리 곧 있으면 이제 MD라고 하나요? 그 예전에 있었던 테이프 MD라고 있어요. 그것도 사라졌고요. 지금은 그 이제 뭐. 곧 CD도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결국엔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막으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건 너무 뭐랄까 시장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하는 기분이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너무 무색하게 당하는 기분이라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그 앨범을 모으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스틱님이 안녕하세요 쫑디 오늘은 아버지 추천으로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요즘 아버지 차 안에서 자주 듣는 노래 폴 아웃보이의 My Songs Know What You Did In The Dark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후 노래가 길어서 제목이 참 기네요.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 들으시는 노래군요. 가족들과 함께 듣는 노래들 이게 참 제목이나 이런 그런 거 잘 알아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아 그때 그 노래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누나가 좋아하던 노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엔 제목을 기억을 못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전 있거든요. 이분은 절대 제목을 안 까먹겠네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자 폴 아웃보이의 My Songs Know What You Did In The Dark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어둡고 또 길었던 방황의 시간. 그날 너도 기억이 날까? 우리 처음 손잡았던 그날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너도 보고 있을까? 두 개의 달은 여전한데 너는 지금 어디에?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두 개의 달이 떠오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너도 보고 있을까? 두 개의 달은 여전한데 너는 지금 어디에? 여기가 또 어디고 또 언젠지 알 수 없는 힘이 우릴 구속해. 보였나 내 말이 저 달에 비춰 보여. 보였나 내 말이 그들에게. 하늘을 봐. 너도 보고 있을까? 두 개의 달은 여전한데 너는 지금 어디에? 너는 지금. 에이프릴 세컨드의 두 개의 달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 두 개의 달이 떠 있으면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공상적인 말이 나오는 게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노래에 이렇게 달이 두 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저도 이런 가사를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헤어진 인연을 하늘에 달이 두 개가 떠 있고 서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정말 근사하네요. 여러분은 두 개의 달이 하늘에 떠 있다고 치면 헤어진 옛사랑이 그걸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 바라보는 그 달이 앞으로는 언젠가는 제발 꼭 생기길 바라는 저의 연인,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제 생길까요? 오늘 끝곡은 에이프릴 세컨드의 두 개의 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